마음을 좀 사랑한다 주로 부터 좀 바라온 줄 알았대요. 안 지나서나 끊임없어서 그림자였어요.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사랑을 피워.